기억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다섯 돌세 점한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의 경축 무도회가 11일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.